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손끝이 건반들을 쓸어 내릴 때 자꾸 나쁜 상상을 했던 것 같아. 가슴은 스타카토 Hey Mr. MMO 내 온몸은 피아노처럼 Hey Piano Man 춤을 추는 너의 손짓이 The Piano Man 뻔하지 않은 그 몸짓이 넌 뭐랄까 지금 이곳에서 너랑 나랑 둘만 남을래 이렇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yeah, 오른쪽으로 yeah, 모두 yeah, 여기로 yeah, yeah, yeah, One star yeah. 시작은 trumpet Can I get that yeah. 사이사이 말에게 들려준 hi-hat Dream drum kick Rhythm이란 접시 위에 내가 달콤한 피아노를 꼈지 I am grounded 자기 속에 하기 치마보다 난 빈 청바지 근데도 제대로 나 좋다고 다 나와